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잔악기나 수룡님을 생각합니다. 깨면 그 품 찾아 달려갑니다. 아 수룡님, 잠이 들면 품에 안긴 꿈을 꿉니다. 아 수룡님, 한 평생 밭에 실어 키워준 그 품이 하도 그리워. 아 잔악기나 생각합니다. 수룡님을 생각합니다. 전우의 밤 때도 그려봅니다. 아 수룡님, 훈련길을 고를 때도 불러봅니다. 아 수룡님, 한 평생 밭에 실어 안겨주신 사랑 참아 못 잊어. 아 잔악기나 생각합니다. 수룡님을 생각합니다. 사회주의 빛내갑니다. 아 수룡님, 한 평생 밭을 지어 물려주신 그 유산 하도 소중해. 아 잔악기나 생각합니다. 수룡님을 생각합니다. 아 생각합니다. 수룡님을 생각합니다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수룡님의 저곡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김일송 대원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. 이상으로 노래 6곡 보내드렸습니다.